this house tonight. Girls, night out. Gonna burn this house tonight. Girls, night out. Gonna burn this house tonight. Girls, night out. Gonna burn this house. Black woman, black dress. Set up it to the shirts and kill heels. I'm gonna do wave hair. Took a lip gloss. Now we ready, set, go. 남자들 눈을 모두 내 딸이야. 내리 내 손은 좋대. 착각은 자유 너무 참해. We just came to dance. We dance. We dance, we dance like there was nobody there. We dance, let's dance.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Girls night out tonight. 뻔한 남자들 집에 갈까. 각인이 웃고 화도 out. 진짜 여자들만의 밤. 가슴 터진 또 놀란 없이 빠지는 move. 내가 독서실에 간 줄 아는 남친에게 sorry my boo. 예측할 수 없는 거고 하모지 세 모두 살짝 흘린 눈웃음에 상상만. We just came to dance. We dance. We dance. 누가 뭐라고 하는 건 care. We dance. Let's dance. 온몸이 부서지도록. Girls night out tonight. 근질거려 벌써 들썩거려 좀 붙잡고 내 실력 어디가진 않아. Now I'm getting on the floor. 빨리 부서지게 뛰어 무지무지 make it real.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 편한 걱정을 다 지워. G-N-O it's all about girls.